다가온 너의 그 한마디가 나의 마음에 닿게 됐을 때 내 눈동자에 나도 모르는 촉촉하니 어디서 어떻게 자꾸만 맺히는지 나도 모르죠. 그냥 내가 많이 아픈 것만 알아요. 뜨거웠던 가슴이 점점 싸늘하죠. 어떻게 붙잡을지 나도 모르겠잖아. 어떻게 난 어떻게 하죠. 흘러내려지